단명을 멈췄다. 가랑이가 찢어져 자빠질 테니까. 사랑 좋다 우정 좋다 말들 하지마. 각오해 뒤통수가 지릴 테니까. Hey doctor doctor 날 좀 살려줘요. 확 돌아버리겠습니까. 어설픈 말들로 눌러내지 말고 Help me say. 아 진짜 이 씨. 차갑고 남 시선은 따갑지. 어른 같지만 어린아이 작은 키만 울적 자랐지. 어리적 낭만은 사라진 환상들 기분은 광활한 광야. 사람들은 날 이해 못해 나도 몰래 막아볼래. 확실하지 천국으로 가 깨고 나면 지옥 얼마 못 가. 날 지금 시금치 없는 폭발 나를 유혹하는 웃음 폭탄. Hey 택시 택시 날 데려가줘요. 이곳은 너무 힘드니까 며칠 동안만 이라도 숨 좀 쉴 수 있게. 에이. 아 진짜 매일 정신이 난 힘들어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매일 정신이 난 제일 싫어. 너 없이 잠들 수가 없어. 깜깜하니 밤이 차가운 세상이 난 너무 힘에 겨워. Without you 아직도 위험.